사랑 이란 하지 말 것은 처음 그 순간 만난 날부터 괴로우시는 끝을 주물러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위 두편에 흘러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가버린 사랑